평양의 여명거리 건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. 건설자들은 살림집 건설과 구행 내 시설물 공사를 각각 95%, 90% 이상 해제끼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. 군인건설자들과 건설건재공업성, 육해운송, 외교단사업총국,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공단위들이 맡은 살림집들에서 승강기 설치가 이미 완료됐습니다. 인민군대 안에 앞선 시공단위들에서는 벌써 인민들이 언제든지 새집들이를 할 수 있게 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공공건물 건설과 봉사망, 하부망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수십 종의 수만 구리의 나무들에 대한 관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